그때는 그리고 진짜 자식이 철학과 간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내 자식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철학과 간 애들은 거의 대다수가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철학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봐서 떨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철학과 간다 그러니까 딱 결사항전 딱 하얀 띠를 두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떨어졌다 그러는데 머리띠를 탁 풀더니 잘 되었네 아니 대학교 떨어졌다는데 잘 되었네 그러는 부모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사촌 형이 외대 다니고 있었는데 외대 가라 그랬는데 어머니 원래 동대 철학과 시험을 딴 데 가지고 합격 딱 우리 어머니 또 다시 띠를 누르고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양반이야. 근데도 나는 철학과 가는 걸 우리 아버지 인생 보면 내가 철학과 가는 걸 우리 아버지 할복에도 실천한 양반인데 그걸 봐준 걸 보면은 이렇게 실존적으로 괴로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학은 오늘날 그저 여가에 즐기는 교양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겁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겁주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양의 지혜 3 노자 장자 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노자 장자 도교 요 세 가지 명칭들에 대해서 아니 명칭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별을 좀 하겠습니다. 흔히 노자 장자 도교 도교는 하나의 종교를 이제 묶는 건데요. 요 세 개를 묶어서 그냥 도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묶어서 흔히 도가 사상의 창시자는 노자고 그 다음에 노자 사상의 형이상학적인 측면들을 보다는 노자 사상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사람을 장자라고 이르고 이 두 사람의 생각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우주론과 인생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양생술, 생명을 길게 하고 또는 이 인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행할만한 하나의 그런 비법들 있잖아요. 그런 비법들로 전개시킨 것을 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많이 있죠. 중국에 도교라고 도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 이야기까지도 아니고 도가 이야기, 도교 이야기는 도교는 아니고 노자 사상의 기본적인 출발점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합니다. 근데 노자 장자 여기 묶어서 도교 이렇게 묶어서 도가라고 한다.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노자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신난한 세상살이를 보고 상상. 세상을 살면서 아 너무 좋아 편안해 하면은 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항상 지금 현재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철학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철학과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하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럼 왜 철학을 안? 아, 그러게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4월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5월부터 좀.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마음에 안 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철학을 안? 미술을 없어.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철학과를 선택할 때 저도 그랬어요. 가만 있어. 이과를 가봐야 딱히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 지우고 나니까 철학과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재주도 없고 노래라고는 뭐 안 되겠고 예체능은 완전히 꽝이고 싸움이나 좀 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뭐 좀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사태가 총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심스러울 때, 이게 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노자나 공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자가 눈앞에 보인 건 뭐였냐? 노자의 눈앞에 보인 건 뭐냐? 이게 이제 노자 사상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노자 사상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노자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으로 변화하더라 하는 것이 노자의 눈앞에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게 없더라 하는 게 노자의 눈앞에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게 없더라.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눈앞에서 나타나는 마음을 이 세상 마음을 다 살펴보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없더라. 항상 변화하더라. 근데 항상 변화하니까 뭐가 진짜지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매사가 변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궁금한 건 뭐겠어요? 뭘 궁금해하겠어요? 네? 날이면 날마다 뭐든지 변해. 안 변하는 건 뭔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이 변화가 진짜로 근본적인 것들이 변하는 건지 근본적인 건 그대로 있는데 껍질만 변하는 건지 파도가 치고 있는데 저 밑바닥은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밑바닥부터 이렇게 울렁울렁해서 이렇게 변하는 건지 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 눈앞에 놓이는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사물의 진정한 모습 흔히 말하는 진상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자가 형상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물의 진정한 모습 즉 진상이 무언가를 진상 깐다 이럴 때 쓴 말이에요. 진상 깐다 이럴 때 쓴 말이에요. 다들 그런 말 아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진상을 까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이게 이 사람의 노자의 이런 철학적인 어떤 문제의식은 우리가 철학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똑같죠. 그렇죠? 플라톤도 눈앞에 이게 진짜야? 그것이 그림자야? 이게 의심하다가 진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히 노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딱히 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은 이 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데아라고 그랬죠. 그죠? 아리스토텔은 우시야, 실체. 또 중세시대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하게 될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라고 그러겠죠. 진상을 궁금해하게 된다. 그러면 노자 사상은 뭐냐면 이 진상이 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바로 내놓기보다는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노자 도덕경 뭐 김용옥 교수도 뭐 강의를 좀 하고 뭐 김용옥 넌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노자의 도덕경을 둘러싼 이 한국 사회 이 성인과 이 얘기는 아주 난무하잖아요. 공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딱히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데 노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노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그 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덧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네가 노자를 읽었어 얼마나 읽었다고. 근데 그냥 제일 뼈대가 되는 것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인정할 만한 뼈대가 되는 것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노자는 이 진상이 뭐냐 지금 당장 진상이 뭐냐 라고 답을 내놓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진상을 알게 되면 덜 괴롭겠지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진상을 알면 덜 괴로우니까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보자. 진상을 알면 집착을 하지 않는다. 진상을 알면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의 얘기죠.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관식지 뭔가에 집착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집착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집착이 없어요. 말에 대한 집착도 그 뭐 좀 막 말풍선을 아예 여기다 붙여라 이렇게. 왜? 말풍선을 뭐라고 붙여놓느냐? 이 사람이 집착이 없다. 이게 예? 너 왜 그러고 있냐? 제가 이제 가만히 시체처럼 이렇게 시체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거 뭐라고 말풍선을 붙여놓느냐? 집착이 없음이라고요? 무집이라고 말풍선을 붙여놓겠죠, 그죠? 일단 이게 진상을 아는 자는 딱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죠.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즉, 없을 묻자에다가 행위할 때 미쳐다 무의가 사태의 본질을 알면 여기까지 일단 노자 얘기를 따라갈 때 사태의 본질을 알면 무진 무의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집착을 안 하고 딱히 행하는 일도 없게 된다. 우선 여기다. 여기. 이게 노자 사상의 표면이에요. 노자.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요. 그죠? 딱히 할 일이 있겠어? 누가 너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저 노자를 노자 사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바가 많아가지고 큰 소리를 말하면 안 돼. 저요? 그냥 말풍선만 있는 사람 무지무의 이렇게 아니 뭐 여기다 무지 여기다 무의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손바닥에 싸들이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딱히 뭐 제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있는데 이런 지금 아직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진상을 알고자 할 때도 뭔가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노자 사상의 표면적인 지점은 이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요게 지금 일단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주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노자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끝내버리면, 딱히 책한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노자 도덕경이 5천자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냐. 그렇다면 누가 묻습니다. 노자 선생님. 도대체 사물의 진상이 뭡니까? 선생님이 알아낸 사물의 진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래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 좀 알아봤더니 네, 스토리가 몇 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노자가 얘기를 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스토리를 좀 들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첫째, 사물의 변화를 살펴보니, 그러니까, 노자 사상의 핵심 내용들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물의 변화를 살펴보니, 만물은 지속할 때 굳자죠. 그죠? 만물은 불구다.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 늘 변화한다. 그리고 항상 그대로 있지도 않다. 그래서 상자라고 써요. 항상 상자. 오래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즉 두 가지를 해보면은 변할 변자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즉 여기서 1번 만물은 변한다. 제가 여기다 지금 헛다운표를 붙였습니다. 헛다운표를 지금 제가 붙였어요. 만물은 변한다. 이거 이해되죠? 만물은 변한다는 거 이해돼요? 정말 지시면 변하지. 이게 피부 탱탱하던 날도 금방이야. 뒤에 계신 선생님들 좀 잘 봐. 나 봐라. 나도 젊은 날에 진짜. 진짜 괜찮았어. 잘생기고. 지금이야 흉물스럽지만. 오면서 밤에는 쩔어가지고 막. 왜 전철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나 했더니 이제 나는 변하지 않아.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변함없이 담배 냄새가 도회에 입은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만물은 변하는데 만물을 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싱글 저기 포토한필 여기다 붙였다고 그랬어요.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 이거는 안 변하죠. 이해가 돼? 만물은 변한다 라고 말했는데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은 안 변해. 그럴 때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 요게 바로 도예요. 노자의 책을 도덕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도. 공자님이 조문도석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 있잖아요. 공자가 사용하는 도라는 글자하고 노자가 사용하는 도라는 글자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총괄하면서 얘기할게요.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도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만물을 살펴보고 만물은 변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중적인 이 2차적인 얘기죠. 만물의 도라는 것. 김태희는 어여쁘다. 이거는 김태희에 대한 1차적인 언급이죠. T냐 F냐는 나중 얘기고 그죠? 그건 나중 얘기고 결코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 T냐 F냐는 이게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김태희는 동양적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김태희는 얼굴에 살이 많다라든가 김태희는 어렵다라든가, 그죠? 근데, 요런 사실, 요거, 가령 김태희는 예쁘다. 예뻐요. 김태희는 예쁘다. 라는 말이 김태희에 대한 1차적인 언급이잖아. 근데, 김태희는 예쁘다는 말은 언젠가 변한다. 는 건 2차적인 언급이죠. 그죠? 또는, 모든 20대죠. 모든 20대 여성은 언젠간 변한다. 예쁜 20대 여성은 언젠간 변한다. 이런 것은 사실 특정한 개개인에게 묻어있는 말은 아니잖아. 귀속되는 말은 아니잖아. 엄명. 즉 모든 사물은 만물은 변한다. 나는 이 말은 이 사실은 2차 엄명이죠. 그러니까 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잖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쁜 뜻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듣고 가서 아침에 돌을 들려드려요. 공자님 께다. 자, 지금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공자님 도에 대해서 계속 말해. 저녁 때 다 들으셨죠? 푹. 이런 대행기라. 근데 노자가 하는 말을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노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1차적인 언명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언명들을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한 단계 위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야. 좀 초월적인 위치에서.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은 그게 만물에 관통하는 법칙이에요. 즉,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만물에 관통하는 법칙이라는 일을 가리킬 때 도라는 말을 써요. 만물은 변한다. 는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법칙이죠. 그걸 노자는 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는 인간도, 강유원도, 김태희도 들어가는 줄 알아. 우리는 변해. 너의 눈빛도 언젠가는 엉덩하게 동태눈과처럼 될 거야. 나처럼 쩔어가지고 막. 그치? 슬퍼? 어? 설마 내가 너처럼 되겠냐? 된단 말이야! 이것은 지금? 근데 이 옆에 어느 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피플테리어 초견의 왕자 물면 안 노는 피플테리어 딱 나타나서 피플테리어가 알아듣지 못해서 피플테리어 너도 변해 이놈아 네가 지금 아구 힘이 좋아갖고 물면 안 놓지만 너도 임마 언젠가는 이빨 다 빠지고 변해 이렇게 말하면 피플테리어도 해당하지.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딱히 행동 규범을 규율하는 말이 아니죠. 아까 공자님 말하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도는 사실 인문주의적인 거잖아. 내가 전 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즉 어떤 명령의 냄새가 나 있어요. 그렇죠? 즉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게 공자님이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도는 앞에 천자가 되게 생략돼 있고 천이든 공자가 도를 얘기를 하면은 공자가 도를 얘기하면 이게 되게 뭐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뭐 제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이 물론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인격적인 어떤 성격이 빠져나간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어떤 규준은 돼요. 이해가 되세요?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빠져나가 있지만 아니 인격적인 부분은 빠져나가고 순수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인간의 행위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하나의 규범에 근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천이라고 하는 것하고 김이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리들 빛 정도는 인격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자의 도는 그게 없어요. 얄짤 없이 누구나 다 그 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 그러나 누구나 다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무자비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노자에게 있어서는 이 만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장자에 가면 팍 발전이 됩니다. 장자에 가면. 그래서 뭐 여기 뭐 붕이라는 새가 날라가갖고 뭐 얼마를 갔더니 애기들이 어째 불고 막 이렇게 내게 막 이렇게 공상과학용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장자에 가면 인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간이 만물하고 똑같이 다른 짐승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턱 놓인 거예요. 즉 자연사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경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장자. 그러니까 흔히 장자를 읽으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러지. 근데 짐승이 되는 거 어떡하나. 못 읽겠어 나는. 읽으면은 진짜 저도 딱 그런 걸 느끼는 게 아 내가 정말 합리주의적인 인문정신에 굉장히 훈련이 돼 있구나. 내 비록 내가 콩가루지만 훈련이 돼 있구나 하는 게 느끼는 장자 이런 걸 읽을 때 닭살이 다다다닥 탁 돋아요. 아 나 이렇게 사는 게 싫다. 적어도 노노가 좋아. 니체 이런 거 읽을 때 아 난 싫어 나 초인 안 될래. 초인 바빠 너무 바빠 막 이게 반스 위에 바지를 입어야 바지 위에 반스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스포맨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목성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아. 그러니까 니체 초인 이런 얘기 읽으면 좀 닭살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노자에서는 이 얘기가 노자 도덕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과 자연 사이 경계가 없다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장자에 오면은 그게 우화적인 형태로 계속 나와요.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도대체 인간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좌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 어쩌라고 탁 책을 놓은 순간 바깥에서는 촛불 집회인데 뭐 답을 주지 못해. 정말로 그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촛불집회하러 가가지고 장자 얘기를 읽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아 소도 우리도 한 몸이 소가 앓는 병 나도 알아주마.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문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만물에 관통하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노자에서 이 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는 어쨌든 얄짤 없이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도는 이런 거라도 노자의 도는 이런 거라고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쓰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한자가 쉬운 글자들로 이제 인용문을 골라봤습니다. 나도 이게 이런 대중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얍삽하게 영합하는 측면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아주 막 영합을 하더라고. 이게 뭐 여기 김태희 학생 읽어봐요. 네. 이거 읽어봐. 뭐냐? 천재 진. 시 시작한다. 시작할 때 시자. 무명은 무명 천지 지시. 한자 무지하게 쉽죠. 천자문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늘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무명은 뭘 말하냐? 이건 도를 말해요. 도를 말해. 즉, 왜 이름이 없느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이름을 붙이면 규정되버리니까. 그죠?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무명은, 이제 도라는 거, 이 도. 만물에 관통하는 법칙은 천지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천지의 시작. 천지의. 천지,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하늘과 땅은 달리 말하면 만물이죠. 그렇죠? 즉,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가리켜요. 천지가. 근데 여기 뭐냐면, 잠깐 여기 보면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은 안 변하는데,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 만물은 변한다는 사실, 여기 도인데, 이 도는 만물에 관통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럼 만물에 관통하는 법칙은 만물보다 먼저 생겼겠어요? 나중에 생겼겠어요? 응? 나중에? 만물 싹, 이건 보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것 자체의 존재 입장에서 만물보다 먼저죠. 그 얘기야, 지금. 즉, 도는, 즉, 도라는 게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은 만물보다 존재적으로 먼저죠. 그쵸? 이 법칙. 그게 있어야, 이, 만물이 이것에 복종을 하겠으니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 강의가 시작이 될, 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 공간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있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강의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내용이 만물을 관통하는 법칙인 도는 이 경험적,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총체인 천지보다 앞선다. 이게 이 도의 위치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의 앞, 이 만물에 앞서니까, 천지 만물에 앞서니까,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이 도는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만이 진정으로 이 도만이 상하다. 항상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노자가 말하는 도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도가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자님이 아침에 듣고자 했던,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했던 그의 도하고 이 도는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 도는 뭐예요? 인간 삶의 궁극적인 규범에 근거할 거예요. 그렇죠? 이 도는 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법칙으로서의 도.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하고 공자. 서로 우리가 노자가 좋네, 공자가 더 낫네, 이런 얘기. 더 낫네, 맞네 할 수 없어요. 어느 입장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노자 입장에 서면은 그냥 사는 거고. 그렇다면, 세 번째. 이게 이제 만물이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하는 것을 보니까 만물을 관통하는 법칙인 도가 있더라. 근데 이 도라는 건 뭐냐? 이 경험 세계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이 도는 변함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의 도라는 게 도가 What is 도? 네? 영어로 쓰면 타오라고 씁니다. 영어로 쓰면 도가 무엇인지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도는 만물을 관통해. 그럼 관통할 때, 옆구리를, 만물의 옆구리를 가슴에 두고 들어가는가? 아니면 만물의 꼴통을 깨가지고 들어다니는가? 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딱 볼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쉬운 한자를 반자 도지동. 반자 도지동이면 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뭐 하는 놈이라는 뜻이니까 반대되는 놈은 그런 말이죠. 일단은. 또는 이 반자는 서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뜻도 돼요. 반성할 때 이게 되돌아올 반자니까 이럴 때는 이 반자는 것, 바뀌는 것, 되돌아오는 것, 또는 순환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반자는 한자의 매력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죠. 도의 움직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의 움직임은 뭐냐? 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항상 변화하고 순환하고 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일단 직역을 하면 돼요. 직접적인 내용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미 드는 게, 아니 도라는 게 마음으로 관통하는 법칙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항상 변한다는 게 도의 저기 마음으로 법칙 아니에요? 그죠? 도의 내용이 항상 변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변한다. 근데 도도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거짓것대로 이해하면 도도 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 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오는 것, 바뀌는 것,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도는 만물의 되돌아옴과 만물의 순환과 만물의 변화를 늘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자의 텍스트 읽을 때 도라는 글자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만물 그 자체, 어떤 사물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단계 더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노자 텍스트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의 노자가 말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적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 탁, 툭툭툭 묶어서 얘기하면 결국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인데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죠. 항상. 항상됨이라고 하죠. 항상. 항상 그러하다. 언제나 그러하다. 세상 만물은 항상 변화하는 거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세상 만물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도만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뭐예요? 사물의 진상이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사물의 진상을 아는 사람은 집착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자, 사물의 진상이 뭐야? 알았잖아. 뭐야? 항상 변한다는 거. 항상 변하니까. 자, 진상을 알았어. 유승이, 사물의 진상은 뭐야? 항상 변해. 자, 진상을 알았어요. 항상 변한다는 알았어. 그럼 뭐 할래? 사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뭘 해야겠어? 뭘 할 수 있을까? 만져봐야 변하는 거고, 안 만져도 변하는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죠, 그냥. 왔니? 그럼 가만히. 어차피 변할로? 그게 무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 일이 없는 거야. 항상 변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뭘 챙겨가지고 애들 갖다 이렇게, 너 여기 앉아라. 어? 여기 앉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이 부분에 떠난 놈이야. 변해. 그걸 고정되어 있지 않아. 사태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액션을 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사물의 진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거기에 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물의 진상이 이거야. 사물은 항상 변한다는 거. 세상 만물.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비를 둬야죠. 내비로 돌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놀자 혼자서 노자가 놀자에 놀자했다는 속담이 노자 이름이 원래 지금 노자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놀자 놀자였다는 속담이 신놀석 그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기도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노자의 생각의 기본이에요. 자,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노자가 뭐 딱히 한 얘기도 없네요. 우리에게 주는 바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노자는 자기 자신은 그러면 물론 후대의 편찬자들이 있어서 이제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만들어졌겠지만 자기 자신은 이런 책도 쓰고 남한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학파를 창시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도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적극적인 짓을 했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예? 2000년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이 사태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직접 관찰한 결과 이것은 늘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험 실습 하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이렇게 태어나면 태어나면 가만히 이렇게 내 삶처럼 살다 죽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자에 대한 하나의 2차적인 또는 심층적인 이해가 여기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하나의 무엇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위 무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것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노자에게 있어서는, 공자가 말하는 이 도라는 게 있고, 노자의 도가 있는데, 공자의 도는 인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노자의 도는 만물과 인간이 다 한 가지의 차원에서 놓여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게, 자, 이게 그냥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발표된 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자의 도는 인문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거죠. 그죠? 공자의 도는 그러면 노자가 눈앞에 탁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예를 세우고 막 날리면 날마다 막 스프스프 하면서 이게 폭으로 예를 갖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노자는 그것을 위로 보고죠. 어떤 자기로. 그러니까 노자 이 사람이 글자라고는 한 글자도 모르고 그냥 날리면 날마다 그냥 이게 원시 상태에서 막 튀어나가지고 느닷없이 푹 나타나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노자는 세상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자기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원래 그 사람이 타고난 하나의 처품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공자는 이 인문주의적인 이런 것을 갖다가 노자는 인문주의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문주의 얘가 인문주의적인 어떤 인문주의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인문주의적인 활동이 가져다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깊이 자각을 한 거예요. 가령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부지라는 말 제가 덧붙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기에 나타난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걸 보면, 루소가 사람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기심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해서 이 문명이야말로 인간의 악함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 루소는, 루소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깨깨무식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문명사회가 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알고 있는, 즉 인문주의적인 어떤 활동이 인간에게 어떤 병폐를 낳아놓는지 알고 있는 자연주의 태도죠. 그와 마찬가지로 노자의 이 태도 역시 어떤 인문주의적인 활동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오만함이랄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영원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를 입고 나서 곧바로 노자를 입고 나서 곧바로 그냥 움막집 짓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위라고 하는 거, 자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노자가 아주 철저하게 인문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무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문주의적인 활동이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연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도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지 말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인문주의적인 규정적인 태도잖아. 그래서 무명을 얘기해. 이름 붙이지 말고. 또 이거는 경험적인 사물세계보다 이전 것이니까 니들이 아무리, 니들 인간도 경험적인 사물이잖아요. 니들 대가리로 아무리 대가리 써봐야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근원적인 자연에 대해다가 자연을 가져다 놓는 거, 여기 대치시키는 거.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짓도 안 하고 자빠져 있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문주의적인 활동 일반 전체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딱 때려 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과연 내가 정현한테 와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응? 노트북 잘 하시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이런 거예요. 아니, 근원적으로. 네? 내가 아니 글씨를 똑바로 쓰세요.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질구리하게 내가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탁 펜을 팍 놓고 이 품에서 이렇게 칼을 팍 꺼내더니 칼목을 해봐. 그럼 봤잖아. 다 연필 쓰던 말도 나 그냥 죽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봐. 이런 태도인 거라. 아예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꼴통이다. 바닥을 판다. 그렇잖아. 바닥을 판다. 지금 노자 얘기가 그겁니다. 공부 그만해라. 뭐 그러니까 공자님은 인사 똑바로 해라. 뭐 너 폭언을 왜 그따우냐. 뭐 이런 거 계속 말하잖아요. 노자는 그런 거 나만 할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다 망가진 거야. 일단 다 걷어치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무의라고 하는 게 걷어치우고 자빠져 있어. 집착하지 마라. 어? 걷어치워. 나도 내 눈 봐라. 내 눈 봐라. 이러면서 걷어치우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홍대 입구인데 저 주차장 보러 가는 수노래방이라고 있어요. 수노래방 알아? 수노래방 모르는 분 다 아시는 분. 제가 이 수노래방을 이렇게 볼 때마다 노자를 생각합니다. 놀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 지하철에 수노래방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가서 이것도 한번 하면 좋은데 종강파티처럼 수노래방. 왜 그걸 생각하느냐? 지금 노래방 현재 한국사에서 노래방 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알지? 노래방 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술 마시는 문제점이에요. 이게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팔면 노래방 장사가 안 돼. 근데 술을 팔면 노래방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술 처먹고 노래방 주인이 협박한단 말이에요. 니들 술 팔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가끔 노래방 주인이 손님을 찔러주는 사건이 나는 게 그거. 약을 올릴 때 올립니다. 몰랐지? 가봐. 노래방 가서 술 한번 먹어봐. 주인하고 신경전을 한 번만 해봐. 응? 주인과 눈을 탁 맞추면서 맥주캔을 들고 딱 이렇게 해봐. 인생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대놓고 공장 이제 이 사태가 벌어졌어. 공장은. 아, 지금부터 국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주인님 나오세요. 노래방 사장님 나오세요. 손님을 맞을 때 인사 이렇게. 손님은 뭐 이렇게 술 먹지 마세요. 계속 규범을 만든단 말이야. 공장은. 응? 날이면 날마다 해봅시다. 막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학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자는 어떻게 되나? 수노래방을 보십시오. 노자는 수노래방. 저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완전히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들어. 딱 들어가면 아이스크림 줘. 절대 없으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노자적인 방식이라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날은 수노래방 사장한테 가서 노자를 혹시 입으셨는지 조폭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폭들 한국사회 조폭이 아싸야. 앞서가는 기업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자질구리한 이 수많은 이 자기의 이 사태를 근원적으로 이 딱 보고 문제를 갖다 탁 밑바닥에 친대. 스톱! 걷어치워! 하는 게 이게 무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사회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근데 노자도 이게 도를 탁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잘 안 될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읽을 때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문주의적인 어떤 자기를 갖다 비판하는 자연주의적인 태도로서의 도, 네? 이 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자의 텍스트에. 그러니까 그 도의 본성을 밝히려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뭐 반자 도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도의 태도인 무의의 토대 태도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이제 이런 태도가 누가 내가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이 맥주 좀 주세요 이렇게 딱 오면 저희는 순노래방 모형을 지향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배 딱 내밀고 째보쇼. 정 안 되겠으면 내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딱 하는 이 태도 무의의 태도를 몸에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의의 태도가 몸에 딱 익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이제 덕인 거라.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덕은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덕치하고 다르죠. 날면 날마다 연습해갖고 마음에다가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이게 덕인데 공자에서는. 노자에서는 도를 닦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도를 닦아서 마음을 호당하게 비워버리고 날이면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 도에 가깝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덕을, 그러니까 이런 도를 내재화하는 것. 무의의 태도를 내재화하는 것. 이게 덕인데 요것에 관련된 텍스트가 노자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읽는 거니까. 도와 덕을 중심으로 해서, 아, 도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와 덕을 중심으로 해서 노자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자의 그 정치 사상이라 그러면 백성, 나라가 조그마해야 되고 백성 수가 적어야 된다. 소국, 과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뭐 그냥 철학과에서 시험 볼 때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노자에서 돈은 뭐고 덕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생짜로 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적인 것. 어찌 보면 이거는 아주 인간이 타고난 근원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건데 이 근원이 원시적 근원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극복한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인문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둘 다를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사상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늘 천에다가 이제 임금 제야 천재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귀신 할 때 신 이런 얘기도 했었고 명령 할 때 명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후대의 철학 사상에 다 은근슬쩍씩 살아남아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해보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공자님에서 이법천 그죠? 이치와 법칙 질서 이런 것으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건 그때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했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 어쩌면은 노자가 말하는 도와 비슷하죠.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경험 만물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서의 신. 근데 똑같은 이름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명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 그럴 때. 그 갑자기 주어진 직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자에서 이제 인문주의적인 태도로 뭐 임금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의 그 역 있잖아요. 역정 주역할 때 역.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물구필관이에요. 사물은 그게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얘기 있죠. 사물이 그게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거는 공자나 이런 쪽에서는 중용의 사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노자에서는 도의 운동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죠. 즉, 공자나 노자나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상의 혁신을 이룬 점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독특한 점이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사상에서의 고애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서 움직여왔다는 점에서 사상사적인 연속성을 반드시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나 서구사상하고 비슷한 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특히나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가령 플라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레테우 강을 건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르페우스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얘기가 별로 없죠. 그죠? 영혼이 어디 가서 여행을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타나토노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인도 쪽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선 씨가 잠깐 질문해서 보충 설명하는데 유능함과 플라톤에서 유능함,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혼동을 일으키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고 유능함이라고 있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근대 세계에 오면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하고 능력이 유능하다는 것은 딱 갈라지죠. 세상 근대 세계에서는. 근데 플라톤에 있어서는 선을 알면 곧바로 실천하는 거니까 사실은 선한 자가 유능한 자죠. 선한 자가. 그죠? 플라톤에서 유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그냥 테크닉이 능숙한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유독한 덕이 있는 아래테 능력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통치자로서 유능한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테크닉의 측면에서 유능한 건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네? 얼굴 하얀 분. 테크닉의 측면에서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플라톤에서 유능하다는 건 사실은 선을 알아요. 유능해요. 선을 알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그 서구 사상에 있어서 동아시아 사상하고 서구 사상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거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판때기가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함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유정자가 선함에 대해서. 이 노자도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허무주의인 것 같아도 어떤 자규를 버림으로써 인간이 나빠졌다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요. 선악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버림으로써 인간이 나빠졌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뭐 여담으로 했습니다만은 유정자는 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자꾸 왜 위에 요새 직장 상사가 악해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악한 자, 악하고 유능한 자가 낫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악하고 유능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 연옥, 천국은 안 돼. 심심해서 안 돼. 천국에 너무 심심해.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연옥이 괜찮아. 같이 가자고. 네, 연옥에서 내가 철학 강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의 머릿속에 내가 주교의 관과 왕자의 관을 씌워드리자. 단테 연옥편, 단테 신곡 연옥편 27곡 이게 나옵니다. 이곳에 정말 멋진 얘기 나오는데, 정말 멋진 얘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 중에 하나. 아, 참. 그거, 언제지? 겨울인가? 겨울인가요? 어디가 겨울인가? 조준씨 어딨나? 조준씨 그게 언제지? 그거 문학 그거 문학 그거 문학 그거 어? 언제? 아, 9월 중순부터 놀토에 격주죠? 놀토에, 놀토에 떠나는, 불후의 명작 읽기. 참, 놀틈도 없네, 씨. 저 새끼 때문에 놀틈이 없어. 놀토에, 놀토 맞지? 10시부터인가? 시간 안 정했나? 어쨌든 놀토에, 일리아스하고, 안티모니하고, 신곡하고, 맥베스하고, 이게 네 개를 갖다가, 한 달에 두 번, 놀토가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네 달. 그거 아직 안 정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놀토 아닌 날 떠나는 걸로 할게. 그게 수련은 더 해. 네? 놀토에는 오히려 바쁘죠? 놀토에 진짜 놀아야 되니까. 놀토 아닌 날로, 어쨌든 나는 놀토에 다 놀아. 놀토도 안 살고 토요일날 나 늘 자빠져 놀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먹었는데 못 읽잖아요. 이런 거 신곡 같은 거 이걸 따박하고 이제 사긴 샀는데 까까만 하니까 멋진 구절 막 이제 놀아야 돼. 응?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의 한 구절 읽어볼까나? 그러면서 이게 안티고네 막 이렇게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하고 둘이서 이렇게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네가 오빠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주니까 이스메네가 그러다가 크레온 왕에게 찾달라요. 이렇게 하니까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스메네 안티고네가 이 나쁜년 난 잣을 지낼 거야 이년아. 이제 나비우 들어가 하는 거야. 언니 그래 그래도 왕의 법은 지어봤어요? 이렇게 말해. 이 개 같은 년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국제랑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일리아스하고, 응? 일리아스하고, 안티고니하고, 신곡하고, 백배사하고, 다 드라마잖아. 이거. 이거 그냥 해보세요. 안티고니. 내가 안티고니한테 니가 있으니까. 비겁한 이스만의 개집 같은 얘기하고. 드라마를 알아야 돼요, 드라마를. 이게, 우리가 한국 문학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판소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판소리도 드라마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알아야 돼. 이게 드라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드라마를 읽을 줄 알면 다 읽는 거예요, 이제. 텍스트 해석은 끝나. 텍스트 해석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사회과학 책 제일 쉽고, 인문학 책이 그 다음으로 쉽고, 드라마가 제일 어려워요. 막 이따 말이 지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서 거울 보면서 해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요. 막 혼자서 막 많이 연습해 본 거 같지? 안치고네 프랑스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해본 거라. 드라마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드라마 셰익스피어 드라마까지 딱 읽을 줄 알면 그 다음에는 근대 산문들 있죠. 산문들은 대화편이나 드라마는 밑에 설명이 없잖아. 산문은 설명이 있죠. 대사 밑에. 소설 읽기는 장난이에요. 드라마를 읽을 줄 알아봐요. 제가 소설 안 읽는 것 같죠?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 드라마를 많이 읽는 거. 재미가 없어. 한국소설 재미가 없어. 이 무협제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탄생 사도 바울로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성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조라스터가 끼친 영향, 이걸 얘기합니다. 어저께 SBS에서 무슨 뭐 인간의 얼굴이라는 거, 좀 기독교인가?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는 신화다! 라고 하는 크로산이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 프로듀서가 그걸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는 신화다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딱 하니까 지지란 새끼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게, 별로 좋지도 않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한기총에서 좀 악써가지고 그게 절판이 됐는데요. 사실 별로 학문적으로도 편하지 않은 책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독교 성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보조 학습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